already know what it is, yeah. Hey babe, hands up in the air. You know who you are. Million songs on the floor 여길 지켜봐 우린 너무 달라 okay. 내가 살짝 그룹 타면 모두 숨죽여 비추지 spotlight 전부 다 맞춰다보는 girl 머리 손 발끝까지 looks good 다시마고 쳐다보다 출구는 없을 girl no way yeah. Yeah. Yeah. 볼륨을 높여줘 game on, 높여줘, game on. Yeah. Yeah. Girl I know 뭐 나는지 낮은 조명 아래도 터지는 포텐셜 알고 있어 벌써 느끼고 있는 듯 보여줄게 이쯤에서 Welcome to my world 이제 무슨 높이나 다 hands in the air 우리 다 let's do it let's go Baby in the air 마치 just don't care what? Baby in the air 마치 just don't Baby in the air 마치 just don't care 우리 비니 까보니 you got it you got it Oh 난 원해 벌쯤해 어디서 본 건 있어 갖고 죄다 흉내 yeah. I don't really care about what you say 오늘은 뭐든지 okay yeah. 24/7 365 We're living one life at one try yeah.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가 기대 내 손에 있어 so baby let's ride 좀 더 늦기 전에 진짜 알아봐 right now 날 바꾸라서서 더 즐겨봐 good life 보여줄게 상상도 못했던 brand new world 이제 두 손 높이 들어 hands in the air 우리 따라 let's do it let's go Baby in the air 마치 just don't care Baby in the air 같이 just don't Baby in the air 마치 just don't care 비니 까보니 you got it you got it Oh 나 원해 더 높이 손을 in the air I want that 더 크게 외쳐 in the air I wanna make you mine, yeah 점점 이끌려와 to my galaxy 점점 끌려와, yeah 준비돼서 이젠 다 놓여줄게 지금 이 순간 Don't let it go Baby in the air 마치 just don't care don't Baby in the air 같이 just don't care yeah. Baby in the air 마치 just don't care 느껴지니? 까보니? You got it? Whoa. You got it? Yeah.